그동안 나 꿈인 줄 알았어. 끝인 줄 몰랐어. 우리 둘 사이 친구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예전과 다른 너를 쳐다보면 난 실감이 나질 않나 봐. 어쩌다 우린 이렇게 어색하게 돼버린 걸까. 믿기지가 않아. 너무나 행복했던 우리 만날 수 있다고. 시간은 너무 너를 다시 되찾고 싶다고. 이제는 널 다시 부를 수가 없는 걸까. 이대로 우린 평행선을 계속 걷는 건가. 차갑게 떠나가 버린 너 엇갈려 버린 걸. 한 번쯤 여기서 날 찾을 것 같아 여전히 서 있어. 멀어져가는 널 보며 다시 웃을 수 없을까 봐. 사실 두렵지만 찾고 싶다고. 기억해 I'll be there. 여기서 있을게. 아파도 참을래. 왜냐하면 너 없이 나는 아파도 참을래. 널 향한 맘을 왜 접어야만 하는데. 네 맘 깊숙이 남을게. I will stay 여기서 있을게. 혹시 나기를 잃을 때 어두운 밤을 벌리고 모두 던지고 환하게 비출게. 아는 척하고 남자답게 널 잊어버리고 싶지만 자꾸 가슴이 넌 무너져 견디기 힘들어.